찾아간 별 하나 내가 정말 꿈꿔왔던 그곳 거기 Beautiful world 나 세상에 너무 지쳐버려 무엇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슬픈 바람처럼 흘러버려 할 수 없이 목 놓아 울어봐도 그리 슬퍼하지 않는 곳 내가 정말 꿈꿔왔던 그곳 거기 Beautiful Thank you.